십리가이 포들 가지 꿈꾸들고 청년인 서있니 기다려도 기다려도 정각은 오지 않아 수신물인 천녀 그만 발길을 돌리었니 아 발길을 돌리었니 발길을 돌리었니 뒤늦게 온 광부천가 청유한 뒤 하는 말 한 발파만 더 하느라 내가 약속 어겼어 그렇지만 기뻐해준 우리네 막장이 오늘 저녁 손참으로 연간계획 돌파했어 아 연간계획 돌파했어 그녀의 얼굴이는 웃음꽃이 피어났니 그 처녀는 눈물 들어 정각에게 속삭였니 그 때문에 늦었다면 그 때문에 늦었다면 아침까지 기다려 마을 시내가에 청년 청각 나란히 다정하게 걸어갔네 기쁨과 행복으로 가슴은 설레요 어리어리 속삭이며 손잡고 걸어갔네 아 손잡고 걸어갔네 걸어갔니